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저희 MBC 사옥 내에서는 하루 종일 뚝딱거리는 소리, 손수레에 짐 나르는 소리, 책상 끌고 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인사이동이 있었고요. 오늘 출근해서 자리 바꿈을 했었거든요. 다른 직장도 모두 비슷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학교에서는 진급과 함께 온통 자리 바꿈이 있었고 또 집에서는 봄을 맞아서 대청소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 직장에서도 새로운 분위기로 정돈하느라고 사월이 아주 바빠지겠죠? 봄입니다. 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 좋은 일이죠? 변화하는 젊음의 모습을 그린 영화 Saint Elmo's Fire, 비디오 제목으로는 성 엘모스의 열정이었죠. 그 중에서 러브 테마 들으셨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항시 혼란이라는 것을 함께 수반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 젊은 이들이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변화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겪는 영화였는데요. 저희 MBC에서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인사이동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 FM 영화음악에도 아주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를 옮겼거든요.

703-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시 11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랍 로버츠로 우리에게 다가온 팀 로빈스. 그가 주연한 플레이어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소개됐었죠. 흔히 헐리우드를 스타들의 동네라고 해서 틴슬 타운, 그러니까 번쩍거리는 동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플레이어에서 보여준 헐리우드는 비정하고 살벌하기만 전쟁터, 바로 그것이었죠. 영화사의 제작자, 에이전트들, 그리고 저널리스트와 배우, 감독, 이런 모든 헐리우드 사람들은 이 영화라는 머니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오늘은 그런 살벌한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그들의 숨겨진 뒷얘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미국의 영화 잡지 프리미어에서는 창간 5주년을 맞아 그런 얘기들을 모아놨는데요. 재밌기도 하지만 헐리우드란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페이소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영화 스크루지 중에서 애니 레녹스와 알 그린이 부릅니다.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Please don't hesitate.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영화 스크루지 중에서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애니 레녹스, 알 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1987년 크리스마스 이브, 헐리우드의 한 감독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 일하고 있던 배우들, 스태프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그가 찍고 있던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디오로 출시된 스크루지였죠. 그 감독은 리차드 도너고요. 스크루지는 한 인종사정 없는 TV 방송국 간부의 얘기인데요. 그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를 만들려고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스태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 그 앞에 원작 스크루지에서처럼 유령이 나타나서 그를 깨우치죠. 크리스마스 이후에 스태프들을 해고한 리차드 도너 감독. 그도 진짜 스크루지 같은 심술쟁이의 냉혹한 구두쇠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해고한 스태프들을 모두 이듬해 1월 2일에 다시 고용했습니다. 만약에 리차드 도너 감독 앞에도 이 스크루지의 유령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믿거나 말거나 프로에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감독의 스태프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즉 연말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모두 해고해서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헐리우드는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 움직입니다. 제작자가 크리스마스 날에 촬영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제 아무리 산타클로스라고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서 촬영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도너 감독은 그들의 계약을 연말 동안만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스크루지가 아니라 천사였던 셈이었죠. 영화 스크루지 중에서 한 곡 더 듣습니다. Brown Eyed Girl, 버스터 포인덱스터입니다. 영화 스크루지 중에서 버스터 포인덱스터가 부른 브라운 아이드 걸, 갈색 눈동자의 소녀였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은 일당 노동자가 아니라 시간 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만일 시간을 넘길 경우는 별도의 수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시간이고 돈이고 제작자들은 영화를 질질 끄는 감독들을 가차없이 내쫓고 맙니다. 어떤 감독은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톱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렇게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과격하냐고요? 진짜 예술 영화를 찍었던 바베트 슈로더 감독입니다. 그가 캐논 그룹에서 미키 루크, 페이드 어웨이 주연의 술고래, 바플라이를 찍을 때였는데요. 촬영이 더뎌지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바베트 슈로더로서는 7년이나 작업해온 작품이라서 너무나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죠. 화가 난 그는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줄톱을 꺼내들고는 촬영을 중지할 경우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죠. 그 덕택인지 영화는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만들어진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항상 제작자가 칼자루를 쥔 것은 아닙니다. 프로듀서 제프리 카첸버그는 워렌 비티가 딕 트레이시를 만들 때 그 영화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다시피 딕 트레이시는 성공했고 카첸버그는 헐리우드의 영향력 있는 배우 워렌 비티를 환하게 한 셈이 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에게 밉보인 프로듀서, 그는 지옥에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카첸버그는 워렌 비티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가지와 황금색 세 장에 든 흰 비둘기 두 마리, 그리고 초콜릿으로 만든 다트판. 그 초콜릿 다트판에는 카첸버그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죠. 영 화가 안 풀리면 내 얼굴에 다트 화살을 던지고 화를 풀라는 제스처죠. 이렇게 헐리우드는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정글입니다. 영화 딕 트레이시의 삽입곡 토미 페이지의 노래로 듣죠. Blue Nights. 영화 딕 트레이시 중에서 블루 나이츠, 토미 페이지였습니다. 만약 워렌 비티가 딕 트레이시에서 실패했다면 먹시 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신인 배우에게나 인기 스타에게나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요. 인기 스타라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야 있겠지만 개런티는 곤두박질하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곤두박질 치다 보면 아무리 유명 스타라 하더라도 끝장을 보게 됩니다. 영화 후크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스타들이 얼마나 흥행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것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스틴 호프만이 촬영에 들어가려다가 여기 기자들 있어? 하고 특유의 목소리로 말하더랍니다. 기자 한 명이 그때 손을 들자 이슈 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기분 좋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전에 스필버그가 더스틴 호프만은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올린 작품들을 여러 만들었다 이렇게 축하세웠거든요. 이 이슈타르라는 것은요, 워렌 비티와 같이 출연한 사하라 배경의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이나 워렌 비티에게는 80년대 최악의 실패작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슈타르 얘기를 꺼내서 자신의 연기에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두껏 정도를 더 찍더니 다시 더스틴 호프만이 아직도 기자가 여기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신들도 무사히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 뒤에서 이번에는 로빈 윌리엄스가 나타나서 더스틴 호프만의 목소리를 흉내내 말했습니다. 나도 뽀빠이에 대해 말할 게 있는데. 그러자 스필버그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 역시 1941이 있어. 흥행 감독의 최고의 배우들이지만 그들의 주위에는 오직 흥행에 실패한 작품들의 망령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언제나 쫓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곳. 바로 그곳이 헐리우드죠. 영화 후크 중에서 됐습니다. When You're Alone. 올스날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후크 중에서 When You're Alone 들으신 시간 지금 1시 33분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방금 전에 노래가 나오는 중에 한 분이 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곽영희 씨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영희입니다. 제 이 낮은 목소리에 비해서 곽영희 씨 너무 힘차게 인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튀나요? 네,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조치훈이나 조은현이나 같은 이런 그 바둑의 고수들도요. 예. 예, 바둑판만 바뀌어도 당황하고 예. 똑같은 바둑도 한국서 둘 때하고 일본서 둘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그러는데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저도 떨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감기요. 아, 감기 걸리신 목소리가요. 더 매력적이신데요. 밖에서 들으니까 더 뭐라 그럴까. 가슴이 뛴다 그럴까. 그러니까 아이고, 당당하게 하세요. 목소리 주셨어도요. 좀 이렇게 더 그냥 힘차게 말이죠. 그럼요. 위로라고 생각하고. 마론 브란도는 일부러 목소리 쉬게 했잖아요. 마이클, 커미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죠? 아, Awakenings. 예. 전 Awakening이라고 하는데 지금 홍동식 프로듀서께서 Awakenings라고 말씀하시니까 깨어난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그 영화는 단순히 로버트 니로가 잠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깨어난 것뿐이 아니고 병원에 여러 분이 있었기 때문에 1926년입니까? 전 미국을 휩쓸었던 그 급성뇌염 아주 뭐 아주 그 심했던 환자 대부분이 사망을 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일부가 신체에 아주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일체 그저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 마비 상태로 가죠. 그로부터 40년쯤 지난 뒤에 무대가 바뀝니다. 네. 아,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새로 부임하는 로빈 윌리엄스. 헐리우드의 두 연기파 배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로빈 윌리엄스랑 또 한 명 네. 로버트 드니로. 네. 이 로빈 윌리엄스의 그 의사입니다.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잠시지만 이들이 깨어나지요. 네. 깨어나서 말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또 이성도 사랑해보고 하지만 다시 그 약 효과가 사라지면서 마비 상태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장면을요. 네. 로버트 니로가 그 헌신적인 로빈 윌리엄스의 노력에 의해서 그 깨어나서 처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말을 해도 참 굉장히 그 부모가 놀라운데 하, 우리 애가 말한다고 말이죠. 우리 영일이가 말한다. 응? 은님이가 말한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40몇 년 만에 잃었던 말을 다시 했을 때 그쵸. 의사 가족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니로의 방을 가보니까 여기서는 레너드입니다. 예. 없어요. 창가에 가서 뭘 쓰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여기 쳐다보죠. 그러자 먼저 드니로가 말을 꺼내는데 저한테도 지금 광주시 가신 서구화정 1동 현대아파트 사실이 신재철 군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네. 또 오셨는데 FM 영화 뭐 열심히 듣고 영화를 재밌게 보고 팝송을 듣고 이렇게 즐거워하면 잘 됩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시지만 나중에 요걸 통과하시고 나서는 절대로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영어를 익히시면 잘 되라고 보고 오늘은 영어가 조금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날입니다. 그렇죠. 네, 장애인이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들려서 그쵸? 귀를 의심할 정도인데 그건 조금 오늘은 실력이 아닙니다. 무척 조용하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very quiet 이러는 게 아니라 very quiet. 제가 못 알겠더라고요. 네? 너무 즐거워요. 뭐가 즐거워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러니까 라빈은 이랬을까? Everyone sleeping. 다 자니까. 네. 그러자 레너드가 하는 말이 이래. I love it. 자기 자는 거 좋아한대요. 40년을 잤으니까. 그쵸. 40년밖에 안 잤어요. 이래 웃으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I love it. 근데 너무 천진난만한. 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있죠. 아니야. 당신은 깼어. No, you are awake. 오늘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You're awake요? 네. You are awake. You're awake. 당신은 깼어. 아니야. 자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쓰고 있어요. 근데 May I see? 나 좀 볼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꼭 저 무슨 상용 문자 쓰듯이 L-E-O-N-A-R-D인데 예. 해가지고 뭐 글씨 하나 쓴 것 같은데 겨우 그냥 보여요. 예. 자기 이름을 제일 처음 써봅니다. 그 장면 들어보실까요? 네, 한번 보죠. Wyatt. I'm asleep. No. You're awake. May I? 지금 그 글씨 써서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써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주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연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FM 영화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오늘처럼 이렇게 잘 들리는 날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주 연기가 뛰어난 거죠. 그렇죠? 저 물어봤더니 이런 정말 자기를 버리고 예. 그 배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이름을 그러니까 이 라빈 윌리엄스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은 약도 약이지만 이 사람이 늘 강조한 것이 환자에 대한 애정. 그렇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목처럼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입니다. 예.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 이름을 처음 이 환자들을 다 그 깨어나게 하는 과정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뭐 베레사, 루시. 예. 바비, 데브라 이름을 불러줍니다. 참 그 장면이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요즘에 이름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들한테 네. 우리가 무슨 오영자 씨, 뭐 네. 김미순 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엄마, 누구 엄마 이러잖아요. 자기 이름은 또 잘 기억나죠. 이름을 불러야겠어요. 군중 속에 들어갔다가도 영희라 그러면 영희리가 200명 있어도 내 이름은 기억하거든요. 미스터 그, 곽이 아니라 곽영일 씨. 곽영일입니다. 예. 그 카네기가 말이죠. 네.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그 토끼를 많이 키웠잖아요. 예. 집에. 예예. 어릴 때부터 가난하니까. 그 토끼를 몇백 마리를 못 키우니까 동네 애들 이름을 그 토끼에다가 다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이름표를. 뭐 탐, 피터. 애들이 뭐고 자기 이름, 토끼 모이 갖다 주고. 응?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그 예. 자기 이름이 토끼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명찰에 달려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풀을 막 뜯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 나오는 것 나쁘게 나오면 안 되죠. 나쁘게 나오면 네. 요즘에 나쁜 걸로 나오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어머니가 오시는데 참 이 어머니는 어릴 때 말 좀 하더니 레너드가 한 40여 년간 말을 못하니까 이 깨어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예. 좋은 충격이죠. 이제 어머니를 와서 어머니가 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저 엄마를 부릅니다. 마. 네. 그것도 길어요. 마. 하고 부르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 마이 베이비. 우리 애기. 애기죠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60살이 됐어도 그런 거 있죠. 시골 갔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는데 할머니가 자조심하고 점심 꼭 챙겨 먹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래 깜짝 놀랐더니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역시 아들은 애기니까 마이 베이비 그러고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걷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40년간 누워왔던 사람이 걸으니까 간호사 뭐 그리고 정신병 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 잡으려고 건장한 청년들이 경비원들이 있어요. 아 잡아가지고 막 심하게 다루죠. 패러메딕. 그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네. 인사를 합니다. My name is Eleanor. My name is Peter. 그냥 인사를 해요. It's a pleasure to meet you. It's a pleasure to meet you. 만나서 네. 반가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죠. 네.